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2단원의 실력 향상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지식을 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정교화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가져볼 예정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71페이지 9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10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문제는 서술형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답을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반은 화학결합이 왜 형성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배운 화학결합의 종류 자체는 일단 우리가 뭐 다른 결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온결합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 결합들은 무언가 목적이, 비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취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을 뿐이지 어떤 지향점은 같았다. 그러면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쓰란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로는 18족 원소와 안정을 꼭 집어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려하게 글을 잘 쓰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 분명히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 조건은 무조건 포함이 되도록 서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화학결합이 형성된 이유가 뭐였었어요? 바로 우리는 안정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다 이 전자 껍질을 꽉 채워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다. 그런 어떤 그 워너비, 그런 전자들의 워너비가 되는 것들이 바로 18족 원소였잖아요. 18족 원소는 2개 또는 8개, 8개의 이 전자 껍질 모두 다 채우는 전자의 개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했다. 그래서 다른 원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화학결합이란 거를 이루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서술을 해도 될 테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이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이 되도록 18족 원소와 비슷한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결합을 한다 이렇게 풀어내도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면 다 거기서 이제 맞는 답을 처리가 될 거고 대신에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18족 원소와 안정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이 적절한 어떤 맥락 안에서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되려고 남의 거를 전자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나한테서 한 개, 두 개 남아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애들을 남을 주거나 해서 이온결합을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 너랑 나랑 가운데 놓고 쓰자 해서 공유결합을 이뤄서 그렇게 되고자 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여기 보면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을 생성하는 과정을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자가 하나, 두 개 안쪽에 있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 8개가 있어서 10개가 딱 있는데 하나가 딱 남아요. 그래서 얘는 11번입니다. 11번. 그래서 11번의 번호로 갖고 있는 그런 나트륨이 있는데 지금 원자 상태라서 그럼 얘는 안쪽에 있는 원자 핵에 11만큼의 플러스를 갖고 있는 그런 양성자를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l, 염소 원자입니다. 염소는 안쪽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8개 있고 그 다음 바깥 껍질에 딱 한 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바깥 껍질에 7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총 17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원자 중성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17만큼의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염소는 17번이고요. 그래서 얘는 17족 원소 그 17족의 할로젠 그룹에 속하는 그런 원소입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1족 알칼리 금속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족의 할로젠 그룹에 속해 있죠. 요런 애들인데 지금 어때요? 조금 전에 10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가 남았어. 아, 이거 너무 걸리적거린다. 얘 딱 한 개 부족하네. 어떻게 주면 돼? 이렇게 주면서 서로 이온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트륨은 11개 있을 때 정기적인 중성인데 전자 하나를 남을 주게 되면 전자는 10개, 그 다음에 양성자는 11개, 그쵸? 그러면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전자 하나를 잃고 1만큼의 양이온이 되는 거죠. 1가의 양이온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 원자는 하나만 부족해. 이거 너무 채우고 싶죠? 그래서 이 뭐 나트륨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외부로 다른 데서 전자를 얻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걸 하나 채우면서 원래는 전자 17개 그 다음에 양성자 17개에서 균형이 맞았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18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만큼 마이너스가 더 강해진 그래서 1가 음이온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들끼리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그렇게 이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 한 개만 옳고 나머지 네 개는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CL은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족 원소냐. 근데 지금 나트륨은 1족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17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족이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주기로 물어본다면 둘 다 세 번째 줄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전자 껍질이 세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로 물어보면 맞는데 그런데 여기선 족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된 그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aCl, 염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냐.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나오는 게 나트륨, 이 염화 나트륨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염화 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정도성이 있느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였어요? 얘네들이 그냥 고체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 서로에게 너무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하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언제는 있을 수 있다? 얘네들을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그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유롭게 물에 녹아있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런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체 상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Na와 Cl은 나트륨과 염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1쪽의 이름이 뭐였어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1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수소 빼고는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나트륨도 금속이죠. 모두 비금속 원소 아니고 근데 염소는 비금속 원소 맞습니다. 지금 나트륨이 아닐 뿐이지. 그 다음에 5번 NaCl이 생성이 될 때 염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쪽 원소가 원업이라고 했는데 그거의 맨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2번 헬륨입니다. 헬륨. 그 밑에 줄에 있는 애가 바로 네온이거든요. 네온은 가장 안쪽에 두 개, 바깥쪽에 여덟 개에서 총 열 개를 꽉꽉 채우고 있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게 네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3주기에 있는 18족 원소가 바로 아르곤이에요. 얘는 18개의 전자를 꽉 채워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염소 이온이 됐어요. 그쵸? 얘는 세 개의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완벽하게 다 채운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랑 같은 상태냐? 전자 껍질 3개 가지고 있는 아르곤과 같은 상태다. 네온이려면 지금 이 나트륨이 하나의 전자를 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그런 전자의 배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트륨으로 물어봤다면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염소를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었다. 그래서 5번 같은 이런 보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혼자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네온이 아니고 아르곤이기 때문에 잘못된 보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찾았듯이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좋은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그림은 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애들 둘이 양성자 8개 가지고 있는 애랑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 이 가의 정체는 H2O입니다. 두 개의 수소가 하나의 산소랑 지금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 나는 한 개 부족하고 너는 두 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가운데 놓고 같이 공유해서 쓰자. 물론 한쪽에 조금 치우쳐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를 같이 놓고 쓰자. 그래서 내 거 하나 내놓고 네 거 하나 공유해. 내 거 하나 내놓고 네 거 하나 공유하면 우리도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되고 너도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여덟 개가 다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그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합이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양성자 8개 있는 애들 둘이랑 양성자 6개 있는 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거의 정체는 CO2입니다. CO2. CO2 6번이에요. 아니, 탄소가 6번이고 산소가 8번이에요. 그래서 걔네 둘이 있는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쌍을 공유를 하면서 바깥 껍질을 다 채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결합을 이루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나는 공유 결합 물질이냐. 근데 지금 이거는 전자 하나를 아예 얻거나 잃은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같이 놓고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공유 결합 물질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가도 공유 결합이다. 그 다음에 니은 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의 수를 좀 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자쌍이니까 두 개를 한 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가에서는 요거 한 쌍 공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쌍 공유 중이니까 두 쌍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를 한번 봅시다. 나는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 두 쌍, 그 다음에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 두 쌍 해서 총 네 쌍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공유 전자쌍 수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쌍과 두 쌍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구성 원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냐. 그래서 지금 이 공유 결합 자체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이루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결합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비금속 원소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13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다음 중 화학 결합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바로는 수소 두 개가 만나고 있는 건 무슨 종류의 결합이었어요? 이거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유 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었지? 무려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삼중 결합, 공유 결합인데 삼중 결합이라는 아주 튼튼한 결합을 하고 있는 애였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어땠죠? 물은 조금 전에 그림에 나왔는데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해진 그런 얘도 공유 결합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Cl2, 염화 칼슘은 어떨까요? 지금 CA, 칼슘은 종류가 뭐지? 칼슘은 금속이에요, 금속. 얘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CL은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2족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고요. 그 다음에 CL은 17족 알칼리였죠. 그래서 지금 얘는 그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마지막 껍질에 두 개만 있어서 아 이거 좀 없애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려는 성질이 있냐면 칼슘은 CA하고 두 개의 전자를 버려버리는 거죠.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마이너스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2만큼 강해진 상태. 그래서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염소 원자에서 하나만 채우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잘 얻어오는 성질이 있다, 전자를.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를 하나 얻어오면 마이너스가 1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하냐면 이온 결합을 하게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의 식을 적을 때는 얘네들이 만나서 딱 전하를 0으로 만드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딱 0으로 만드는 그런 비율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딱 비율이 맞아요? 두 개가 있어야 비율이 맞게 되겠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해서. 그래서 CA 하나에 CL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CA, CL2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자체가 하나의 이름이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E 붙여주면 요거 자체가 두 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얘도 공유 결합입니다.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이런 비금속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얘 이름은 에탄올이라는 애고 요거 OH를 살려가지고 지금 그 작용기를 살려가지고 에탄올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공유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로 나눴을 때 4번만 혼자 다른 결합을 하고 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도 간단한 주기율표가 나왔고 ABCD는 임의의 기호 원소로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넣어주다 보면은 위치를 우리가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칸 수소잖아요. 두 번째 칸 누구죠? 헬륨이죠. 그 다음에 18족 원소는 이제 아주 안정한 워너비가 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좀 외울만한데 헬륨, 그 다음이 네온, 그 다음이 아르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애가 리튬이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이고 그 밑에 이제 칼륨이 있겠죠. 3주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도 우리가 아니 할로젠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할로젠의 제일 첫 칸 2주기에 17쪽에 해당하는 첫 칸은 바로 플루오린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죠? 그 밑에 CL이죠. 염소 여기 있고 그 밑에 칸에 4주기 가게 되면 브로민 그 밑에 뭐 아이오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B에 해당하는 자리가 누구냐면 얘는 16족이잖아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애들이야? 6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6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2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는 상태인데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갖는 애고 거기에는 전자가 몇 개? 전자가 6개가 있어서 그래서 16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럼 얘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두 개에 여섯 개 해서 8번인 겁니다. 8번. 물론 여기서부터 세도 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세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번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산소다. 산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라고 돼 있는 애는 나트륨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 나트륨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언급이 되는데 얘는 마그네슘이라서 얘까지는 좀 외워두면 어떨까라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A, B, C, D 중 금속 원소는 두 가지이다. 금속 어때요? 일단 요렇게 요쪽 하단에 있는 게 금속 원소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부 있는 게 비금속 또는 중금속들이 여기 속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A, 리튬 자리에 있는 얘랑 얘는 우리가 만약에 누군지까지는 기억이 안 났어. 하지만 수소를 제외하고 첫 번째 줄은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친구인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A는 이제 금속이라는 거를 좀 풀어냈어야 하고 그 다음에 D, 마그네슘도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뭐 산소나 산소 금속 아니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도 금속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제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할로젠 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속 원소는 두 가지이다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A와 D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D은 A와 C가 만난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냐. 지금 A 1족 알칼리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C는 17족 할로젠입니다. 얘네 둘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길 좋아한다. 왜? 얘들은 하나만 갖다 버리면 안정해져. 얘들은 하나만 채우면 안정해지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고 음이온 하나 더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됩니다. A와 C의 만남은 그 다음에 D긋 B와 D에서 B와 D의 전자 배치는 서로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랑 D가 만난 그런 물질 이제 BD죠. 그럼 지금 B는 비금속 산소고 그다음에 D는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도 이온 결합할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족이니까 2족이면 두 개의 전자가 바깥 껍질에 괜히 걸리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럼 얘는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 두 개를 갖다 버리고 뭐가 되고자 한다. 마이너스가 두 개만큼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가 대신 두 개만큼 강해진 상태, 이런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이 껍질에 딱 두 개 부족해. 두 개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섯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그런 그룹이니까 두 개만 채우면 되겠어. 그거를 얻어 올려는 느낌이 강한 친구다. 그래서 산소인데 전자 두 개를 채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이 두 개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가 음이온이 된다. 얘네 둘이 만나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MgO가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죠. 산화된, 산소와 결합한 마그네슘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BD에서 B와 D의 전자 배치는 서로 B와 D에서 얘네 둘 전자 배치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어요. 일단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전자 배치를 보면 얘는 원래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를 갖다 버린 상태죠. 그죠? 얘랑 이제 결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다 없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그 전 단계까지. 두 개까지만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자 껍질의 수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두 개 있었는데 꽉 차 있지 않았어. 그런데 두 개를 더 얻어와서 그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꽉 채운 상태죠. 얘도 산소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전자 껍질만 갖고 있는 상태. 근데 그 두 개를 둘 다 꽉 채운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얘는 원래 한 개 더 있었지만 거기 있는 전자를 다 털어버리면서 하나가 줄어들게 된 거고, 얘는 원래 두 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자 배치 서로 같습니다. 끝까지 다 채운 점도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 이런 전자 배치 또는 뭐 전자 껍질 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연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좀 많은 것들을 좀 같이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문항이었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림은 물질 가가 있고요.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질 가나 뭐 고체 상태 그대로라든지 그거 자체를 액체로 만든 게 아니고 걔네들을 물에 녹인 수용액입니다. 가와 나의 수용액. 그러면 거기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와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염화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둘이 각각 뭐를 대표하는 물질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염화나트륨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온 거고 포도당은 공유 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 둘의 수용액의 특성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의 수용액을 보니까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으로 그 이렇게 정극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애들은 다 여기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노란색으로 그려진 애들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극 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이런 흐름이 발생했다면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수용액 상태일 때. 그런데 나 수용액은 그냥 가까이 그냥 물에 녹아있고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네 각각 분자 자체가 다 중성이기 때문에 극을 걸어주더라도 어느 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 수용액은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쓰고 무슨 수용액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을 해라. 그럼 지금 염화나트륨이다, 포도당이다 이런 것들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관찰한 것을 넣어서 같이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답이 가능할 겁니다. 가는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이다.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염화나트륨은 이온화되어서 전원을 연결하면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성질이 있지만 포도당은 이온이 되지 않고 수용액 속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포도당이란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는 염화나트륨이고 나는 포도당이다. 가는 물에 녹은 상태에서 어떤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우리가 본 거를 그냥 그대로 서술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단 얘기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는 이온결합의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둘 중에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가가 염화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나는 물에 녹더라도 수영의 상태에서도 중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극에도 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이고 그러므로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되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하다. 뭐 같은 의미지만 어떻게 서술하느냐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뭐 꼭 이 용어를 넣으세요 하는 그런 단서 조건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가 충분히 통하도록 대신에 우리 눈으로 관찰한 거를 빠짐없이 잘 서술해 줄 때 아마 감점 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 향상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표는 지구와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여기는 지구의 원소 질량비고요. 이쪽 편은 지각의 원소 질량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각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생명체랑 똑같이 산소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많은 건 뭐였죠? 지각에서는 규소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서? 지구 전체로 얘기하면 철이 제일 많아요. 철이 많고 그 다음에는 역시나 산소 규소가 여기 이제 많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요. 산소 규소 이런 순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1, 2, 3등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외워놓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A와 같은 원소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기억은 철이고 A는 산소이기 때문에 같은 원소 아니에요. 니은과 A가 같고 디귿과 B가 같다. 이렇게 하면 맞는 내용이지만 기억과 A는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공유결합하여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느냐. 산소와 규소가 공유결합하죠. 그렇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게 되고 그게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지구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질 만큼 무거운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철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철이 지금 여기서 제일 무겁거든요. 얘가 26번인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고 지금 나머지 있는 애들도 다 26번보다는 더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철로 가는 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소들로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서술형입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통적인 원소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선생님은 이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 뭘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발문이죠. 그래서 일단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여기서 지구 아니고 지각, 요 껍데기로 한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생명체에서도 제일 많은 거는 산소란 말이에요. 산소. 자, 일단 첫 번째 답은 산소일 것이다. 그럼 그 까닭은? 제일 많으니까요. 뭐 이렇게 제일 비율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써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선생님 이제 답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안정성, 어떤 반응성과 연관지어서 서술하시고 요 정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닭, 그 원소가 많이 존재하는 까닭을 반응성 측면에서 논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보자면 산소인데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등 다른 원소와 함께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반응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라도 이렇게 결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 높은 그런 그 원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상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구성 비율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지구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의 주요 원소 질량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니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기역이거든요. 그 다음이 규소 마그네슘 니켈이에요. 사람 느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규소 마그네슘 니켈 이런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그 물질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은 지구를 구성하는 그런 원소의 질량비에 해당이 될 거고,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였지? 지구 전체로 보면 외핵, 내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철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소예요.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나가 일단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될 텐데, 사람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산소죠. 산소입니다. 그 다음이 탄소고요. 그 다음에 수소, 질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산소, 탄소, 수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역과 리을은 같은 원소인지 물어봤습니다. 기역 산소, 리을 산소니까 같은 원소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철은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되느냐.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생성이 되는 거는 뭐 수소, 헬륨 뭐이 정도죠? 수소, 헬륨. 뭐 이런 애들이고, 철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에서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지는, 핵융합으로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지는 그런 원소기 때문에 우주 초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 탄소는 유기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어때요? 우리 몸을,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들, 유기물 종류가 있는데, 그 유기물을 구성하는 뼈대는 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 자체를 부르는 이름이 탄소화합물이다. 탄소를 뼈대로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물질들이 다 탄소화합물 종류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뼈대였다. 우리 건물로 치면 약간 철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큰 분자도 구성이 되는 거였다. 탄소에 의해서.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보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보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문제. 19번은 그냥 봐도 누구예요, 이거는?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를 지칭하자면 얘 이름은 규산염 사면체예요. 그럼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비율은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산소가 각 꼭지점에, 사면체 꼭지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처럼 생긴 기본 단위체 명칭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산소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원소냐. 그런데 산소는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로 만들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게 아니고, 요거 초신성 폭발로는 철 이상의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도, 별의 진화 과정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비는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냐. 어때요?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건 A, 산소입니다. 그래서 A로 바꾸면 맞는 건데, 지금 B로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되겠고요. 그럼 디귿, A와 B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는 걸선 하나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이선 하나에는 전자쌍 한 개가 지금 공유되어서 같이 그 전자 껍질을 채우고 있는 느낌으로 같이 이제 배열되어 있는 거를 저렇게 선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맞고.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방금 봤던 그림이 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가는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나는 어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에서 뭐 규산염 사면체다라는 건 줬으니까 A가 뭐예요? A가 산소, B가 규소.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의 그림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나요? 단사슬 두 개가 또 가운데서 만나서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이 구조는 복사슬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사슬 구조. 보기 기억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A, 산소가 B보다 크냐? 그러면 산소가 더 많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질량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1등이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휘석은 나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지느냐? 이제 이런 거좀 우리가 외워줘야 되겠죠? 뭐 뒤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산염 사면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광물의 결합 구조 종류는 독립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사슬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암석의 종류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 독립형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감람석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올리브색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올리브색입니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리브는 그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시커매진 올리브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올리브 열매의 색깔은 이 칠판보다 약간 연한 색, 한 요런 어떤 이 중간에 어떤 색이거든요. 좀 푸르스름 매실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감람석이 있고, 그다음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휘석입니다. 그다음에 복사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각섬석이고 판상 구조의 대표가 흑은모죠. 그래서 판 모양으로 이렇게 결이 생기는 흑은모. 그 다음에 망상 구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장석과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석, 제일 흔한 장석과 그 다음으로 많은 석영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그 규산염 광물들 중에서 장석이 규산염 광물로 만들어진 암석들 중에서 장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석영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다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휘석이 나, 복사슬과 같은 그런 결합구조를 가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휘석은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기 때문에 틀렸다. 니은 틀렸고요. 그리고 디귿,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구조에 따라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방금 봤던 것들이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암석들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도 계속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정리를 했으니까, 휘석은 어떤 구조? 휘석은 단사슬 구조의 대표. 그 다음에 흑은모는 판상 구조. 그런데 그 흑은모를 이루는 그런 구조의 어떤 그림이 옆에 나와 있어요. 판상 구조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는 나보다 풍화에 강하다. 자, 풍화에 강한 거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아까 선생님 정리한 거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사슬보다는 복사슬이, 복사슬보다는 판상이, 판상보다는 망상이 더 풍화에도 강하고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가 더 강하지는 않다. 판상이 더 강하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공유산소의 수는 어때요? 공유산소의 수도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점점 이렇게 같이 이제 결합해 있는 거죠. 덩어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산소가 공유되고요. 공유되는 산소는 이 사면체에 있는 네 개 중에 두 개는 공유가 된다. 그런데 판상으로 가면은 다 세 개씩 공유됩니다. 세 개씩 다 산소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라서 얘는 세 개를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 산소의 수는 가가 나보다 많은 건 아니죠. 나가 더 많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다와 같은 결합구조의 광물이다. 나는 다와 같은 결합구조의 광물이죠. 그렇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답은 2번이 문제. 자, 그 다음에 22번도 규산형 광물입니다. 보면 다음은 규산형 광물의 결합 방식에 대한 탐구 활동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도면과 끈을 이용해서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봤다. 그리고 이거를 규칙성 있게 뭐 한 줄로 쭉 연결하든 뭐 두 줄로 연결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보는 그런 활동이다. 그랬을 때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구조와 사슬 모양 두 개가 연결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럼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각각이 단사슬 구조와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장석은 동그라미 기역과 같은 결합 구조로 만들어졌느냐. 장석 어디에 어디? 얘는 망상 망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네 개의 산소를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장석과 석영이 망상 구조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사슬과는 거리가 멀다. 기역과 같은 결합 구조로 만들어진 그런 광물은 누구? 휘석이 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공유되는 산소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결합이 더 이렇게 커지면 뭔가 이렇게 판이 커질수록 그렇게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쭉 연결된 것보다는 두 줄인 게 더 많이 공유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아예 판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는 꼭지점, 마지막 꼭지점에 있는 것까지 연결 다 해가지고 망상을 하고 있는 게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공유 산소수는 단사슬보다 복사슬이 많아야 되는데 기억이 더 많은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단사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공유한다고? 단사슬은 두 개의 산소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복사슬은 아까는 단사슬과 판상을 구분 이렇게 비유를 좀 했단 말이에요. 판상은 그냥 세 개를 공유하는데 판상과 망상이 있을 때 판상은 세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망상은 네 개 다 갖고 있는 산소 다 공유하는 형태가 망상이죠. 근데 복사슬은 이것과 이것의 사이 두 개를 공유하는 애도 있고 세 개를 공유하는 애도 있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 두 개나 세 개를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복사슬이 조금 더 공유하는 산소수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같은 결합 구조로 이루어진 강물은 쪼개지는 성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깨지는 애들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죠. 깨짐. 쪼개진다는 건 어떤 그 결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거고 깨지는 거는 그런 거 없이 규칙성 없이 그렇게 그 조각이 나는 걸 깨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바로 독립형 구조. 이렇게 공유하는 산소 없이 독립적으로 삼연체가 하나씩 다 존재를 할 때 독립형 구조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망상 구조인데 그 중에서 장성 말고 석영은 깨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거 외에 단사슬 예시로 봤던 이제 뭐 시석이나 그다음 복사슬에서 나왔던 그런 각섬석이나 아니면 판상의 예시로 나왔던 흑음모라든지 망상 중에서도 장석 같은 애들은 그런 쪼개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만 따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오히려 구분하기가 좀 쉽다. 그래서 니은은 복사슬이고 얘는 쪼개지겠죠. 깨짐에 해당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디귿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중요 표시 붙었고 보니까 가나다는 여러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뭐예요? 이 규산염 삼연체 그냥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규산염 삼연체 상태로 있을 때는 음이온,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얘들이 옆에 있는 양이온들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서 독립형 구조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그 다음에 나는 한 줄에 이렇게 이게 두 줄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면서 한 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러면 단사슬 모습. 그 다음에 단은 어떠냐면 네 개의 산소가 모두 공유되고 있는 망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옳은 거를 찾아야 된대요. 그럼 네 개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겠죠. 그 선지 1번입니다. 가의 독립형의 대표적인 광물은 석영이냐? 터무니없죠. 석영은 망상 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의 대표적인 광물은 뭐예요? 독립형. 감람석입니다. 감람석.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것은 휘석이고 그 다음에 2번 나는 복사슬 구조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두 줄처럼 보이니까 아니다. 이거 한 개로 사슬이 이어진 거다. 그래서 복사슬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단은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들이 산소 두 개를 공유하느냐? 뭔가 언뜻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산소 4개가 모두 공유되어서 가장 최대치로 공유되고 있는 형태가 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가 아니고 4개가 공유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나다 중에 풍화의 가장 강한 광물의 결합 구조는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나 단단히 잡고 있는데 강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있는 것보다. 그래서 가가 아니고 다로 갈수록 강하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장석은 다와 같은 결합 구조이며, 어때요? 장석은 망상 구조의 대표죠. 석영장상이 망상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는데, 뒤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재에 이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의 규소 일부를 알루미늄 같은 양이온이 대신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처음 들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뒷부분을 몰랐어도 나머지가 확실히 틀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5번을 고를 줄도 알아야 한다. 근데 나머지를 정확히 모르면 이걸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앞에까지 알았으면 훌륭하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4번. 요거는 사실 그려져 있는 것 자체는 누구예요? 이름이? 이거 아미노산의 구조잖아요. 근데 문항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아니더라고요.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아, 단백질에 대해서 묻겠거니 했는데 그냥 뭐 해설지는 그냥 이 탄소화합물 전체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얘는 아미노산이 맞고요.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공통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 네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탄소가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밑에 수소 있는 거 요거까지는 다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인데 이 위에 달려있는 이 작용기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 정도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건 우리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아미노산으로 국한하지 않아도 단위체의 중심 원소는 지금 수소예요? 아닙니다. 탄소입니다. 지금 무슨 화합물이니까? 탄소화합물이니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그런 화합물이라서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단위체가 결합해서 고분자 물질이 형성이 된다. 그죠? 이 아미노산이 쭉쭉 결합하면 이제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되면서 잘 접히면 단백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연결이 되면은 핵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결합.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단일결합을 의미하는 거고, 선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전자쌍을 각각 두 개씩 내놔가지고 서로 이제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이중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튼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디귿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24번까지 같이 풀이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럼 같이 풀이를 하려면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한 상태로 오면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